보면서 밤하늘에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오늘은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버리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줄이야 줄이야 가끔씩 생각하니 자유로 습식